전서 14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지나간 한 3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모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신 가운데 다시금 3일 저녁이 되매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도록 도우시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과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그리고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혼돈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안개를 걷어내며 참된 바른 길을 보고 걸어가고 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척한 이래로 저희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예배 분위기가 좀 뜨거웠었는데 수요일날 몇 주째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하고자 지금 신앙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과 참된 은혜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지금 다섯 번째인가 설교를 하고 있죠. 네 번째인가. 그러면 중간 결산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 그 이전에 지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때로는 우리 속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술 취했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같이 그렇게 그 격렬한 정서가 일어나고 그 체험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어려울 정도로 막 그 심한 격정을 갖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난주 한 이야기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 체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좀 그 넓게 참된 성령의 체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어저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체험은 인격 안에서 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면 자기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혼자 역사하셔서 자기는 오직 그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자기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은혜 체험들이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은 그래야만 진정한 깊은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격 안에서 통제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그 인격 안에서 통제되고 또 그러한 아주 커다란 은혜의 체험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원리를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제까지 지난주 수요일까지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참된 원리가 무엇이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얼마 안 되는 신앙생활을 뒤돌아본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도 교회에서 고통을 받고 또 교회는 지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성령을 그 사람들이 받았는데도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던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바위를 태우고 산을 삼킬 것 같은 뜨거운 불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냉정한 그러한 얼음과 같이 차가운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옳고 그른 것과 참되고 거짓된 것들을 반짝이는 것들 속에서 진짜 금과 그리고 모조품과 그리고 풍성해 보이는 체험 속에서 참된 은혜의 체험과 거짓된 감정의 체험들을 구분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사각지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은혜의 체험을 하라는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은 참된 것이고 이런 것은 참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액을 거어주는 이런 지성적인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까? 참된 지식이 먼저입니까? 뭐예요? 예? 아니 왜 말들을 못해요? 이상하네. 예배가 먼저예요? 참된 지식이 먼저예요? 예? 참된 지식이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예배한다 얘기예요. 참된 지식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경건이나 그 다음에 신앙이나 그 다음에 믿음이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지식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깨달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참된 은혜의 체험에서 나오는 눈물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경건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대부분의 커다란 많은 문제들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여의 땅 그리고 여의 땅 그러면 안 되지 일본 말이지. 그러니까 준비 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박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밖에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열심은 우리는 이렇게 안에서 들여다볼 때 한심해 보여도 바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서울시내 켜져 있는 새빨간 십자가가 많이 켜져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다 모여서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몇 명을 나오는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목회자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국 사람 잠도 안 잡니까? 한참 자야 될 시간인데 새벽 기도를 나온다. 철야 기도?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도 또 예배를 못 드려서 구역 예배를 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먹을 걸 갖다 내놓고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신비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처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은 그걸 제껴놓고 그 고려할 필요 없고 제껴놓고 열심히 살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잘 보라고요. 그러면 꼭 뭘 발견하게 되냐면 막 다름질을 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애들 장난감 자동차가 탁 해가지고 탁 넘어 탁 굴러가다가 어느 시점까지 굴러가면 그 다음에 딱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고 바퀴만 막 굴러가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대개 그 정도 수준에서 서서 헛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받을 만큼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다 해요. 애를 뭐 10단계 성경 공부도 뛰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또 헌신돼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돈도 척척 내놓을 수 있어요. 또 어때요?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을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허드렛 일을 교회에 가서 팔거더 붙이고 할 수 있어요. 11조 잘해요. 주일을 꼭꼭 지키고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해요. 그럼 됐지 않아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하면 됐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느 한계까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이 같은 유사한 일은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태까지는 진전해온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열심을 내자.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새벽기도를 나가자. 수요예배를 빠지지 말자. 아낌없이 헌금을 하자. 그러면 복을 받는다. 어? 그리고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자. 교회를 사랑하자. 내 교회처럼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교회처럼 믿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형제를 섬기자. 자매를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그러면서 왔어요. 응?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요만 은혜가 한참 있을 때는 요만한 이야기 들을 때도 어머 저런 거구나. 야 맞아 저게 신앙이구나. 저럴 수가. 야 내가 저걸 몰랐구나.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 오면 이제 웬만한 얘기는 다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웬만한. 그래서 우스운 것이 뭐냐면요. 교회 집회를 가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왜 그래요? 다 들은 풍월이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얘기가 지식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필요하느냐? 그 한계에 놓여 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겠다는 열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예?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열어서 나로 깨닫게 하여서 주의 진리와 증거의 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겠느냐 얘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은 말이에요. 머리를 그 굳어진 머리를 두들겨서 가슴을 두드리기 전에 머리를 두들겨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신앙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더 넓은 체험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처음 들을 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축복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스치고 지나갈 때 이미 그런 한계 속에서 자기가 허하기 때문에 아, 맞아.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것 말고 뭐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지식의 내용에 역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뜨거워지고 격렬해지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나쁘게 보면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정말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교회의 모범이었어요. 왜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은사가 넘쳤어요. 은사가 넘쳤다고.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 영을 분별하는 사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성령이 주셨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점에 있어서 사도의 이야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 성령 은사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이신데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고통, 유익을 받기는 커녕 고통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주관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받은 것에 비례하는 더 큰 책임과 의무가 그 받은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잘못해서 침체에 빠져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깨달음을 많이 받았던 사람과 또 별로 받지 못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별로 안 받고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시대에는 좀 잘못해서 침체에 빠지면 금방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침체를 할 것도 별로 없지만 맨날 바닥에서 사니까 침체를 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혹시 침체 같은 비슷한 거 빠져도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쑥쑥 일어나요. 그러면 어때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침체에 빠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루 이틀 금식하면 쑥쑥 일어났었는데 이제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신다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인격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지혜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인 그 지식과 지혜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받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그릇이 주님을 깊이 경외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은사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원칙을 잘 따르고 그러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항상 원칙을 따라서 큰 은사를 받았어도 신중하게 행동할 거예요. 어때요? 같은 성령이 주셨어도 사람의 인격 자체가 경박하고 언제나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챙겨는 많이 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아도 꼭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 받은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신앙의 그 많은 체험을 체험도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체험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인간이 잘못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서 오히려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을 인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악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찍이 보지 못한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자기의 신앙의 경험에 입력된 바가 없는 뭐가가 나오면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영적인 체험의 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전혀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또 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울이 말했더라면 그가 스스로 얘기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사 속에서 그 문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문제를 찾은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갈라서 보여줘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말하기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아, 왜 말을 못해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둘이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없고 저 혼자 얘기하고 자매 한자, 전도사님 혼자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대답도 하고 웃을 때는 그냥 웃어요. 뭐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어. 웃을 땐 웃고 슬프면 울고 그래야지만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아멘도 참. 아멘? 예. 근데 지금 바울이 너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비꼬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끔찍한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아비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거는 계모와 그 전실 자식 간의 그런 그 말하자면 통관이겠지만은 하여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도덕적인 문제와 당이 갈라지는 문제와 나는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막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러면서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말해 거기서 딱 판단하기를 이 사람들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거의 신령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육체에 만족을 주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는 풍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 있고 넉넉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승진 쑥쑥 잘 되고 사업에서 돈을 쑥쑥 벌고 그리고 점점 가세가 부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그 신앙에 있어서의 짧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부유한 거지.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말이야. 그리고 앉아서 돈이나 몇 푼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집어넣어주면서 말이에요. 나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도 아니지만은 난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 자존심이 상해. 저 사람들 헌금도 받아야 되는 거야.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런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누차 얘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11조 낸 게 억울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다 돌려주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신령한 것들을 인해서 도무지 고민하지 않는 세대예요. 누가 신령한 것을 의미해서 고민합니까? 신령해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 이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그 신령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신령한 것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훌륭한 열심을 가졌습니까? 벌써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모인 그 교회는 예배의 분위기와 집회에 임하는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성경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라.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께로 부여붙은 그 신앙의 체험들을 통제해 나가는 커다란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마치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당한 것 말고는 결박당한 것 말고는 당신도 나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그런 뜨거운 감정, 그런 진정한 체험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는 감격,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것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고 뜨거워질 때도 있고 사모할 때도 있고 사모하지 않을 적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는 것 같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격렬해지고 그리하여서 내 몸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어서 제물로 드리고 싶은 이런 뜨거운 감격과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죄악된 세상에 대한 철저한 미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내 이 육체의 사람,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에 대한 격렬한 미움을 소유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잘 봐요. 사람들이 은혜에 체험하는 이야기.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뭐라 강사님, 자꾸 그렇게 나한테 통성 기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왜요? 전 묵상 체질이에요. 묵상 체질이래. 묵상 체질?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뭐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 우리들은 그래도 막 기도가 나오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도 그래도 오래도록 그런 체험들을 해봤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스스로 아까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인격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면서 좀 이렇게 남 생각도 좀 하고 말이에요. 코도 너무 많이 흐르면 좀 닦고 눈물도 너무 흐르면 좀 그랬다면서 닦아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신을 추스리면서 또 막 엎드려가지고 퍼지면서 기도하는데 혹시 뒤에서 사람이 내 기도하는 것보다 또 허리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자기를 이렇게 좀 추스리면서 그래도 묵상할 거 묵상할 거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자기를 좀 추스리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묵상 체질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은혜를 딱 받아서 심령이 뜨거워지면은 말이에요. 그 여자 여기 눈에다가 뭐 새카만 거 바르잖아 여기. 그 눈만 울고 나가지고 사정없이 부비고 울었네. 왜 기도하면은 그냥 마룻바닥이면은 그냥 자기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든지 엉엉거리고 울면서 기도하면 되지. 머리를 산발을 해서 앞으로 풀어내치고 그다음에 갈지자로 하면서 왜 뒤로가 자꾸 또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갈지자로 여름 같은 때는 또 짧은 치마 입으면 허리는 또 다 나오고 그러면서 헤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인격이 묵사발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상식을 저당 잡혔어요? 지성을 전당포에 맡겼어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어. 이전에 못 느끼던 것을 성령으로 느끼고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던 그런 벽을 무너지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통제라기보다는 은혜를 거부하던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멋쩍은 거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통성 기도로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말이에요. 그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까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묵상 체질이 와요. 그러던 그 사람이거든. 근데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은혜의 참된 은혜의 체험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격렬해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그 간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옛날에 묵상으로 들어가는 건 틀리다 얘기예요. 그럼 필요할 때는 묵상기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틀리다 얘기예요. 그러나 또 인위적으로 괜히 수선을 떨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는 또 안 돼요. 난 기도 시간에 제일 싫은 게 그 북치는 거. 예? 예? 북치는 거 들어봤어요? 좋은 건 있지. 좋은 사람 없으니까. 하도 북을 세게 치니까. 어두운 집에서는 너무 세게 쳐가지고 북하고 북이 찢어지더라고. 찢어지도록 두들기는 거예요. 구멍이 나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또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리는 거. 그런 육체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은혜의 체험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에요. 모두 잘못된 것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술 취한 것처럼 뛸 수도 있고 그리고 거리를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리를 헤매고 술 취한 것처럼 흔들거리면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성령이 임하면 네?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을 주셔서 뽑는다는 얘기 아니라 너무나 기도의 색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거 흔들지 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와서. 그래가지고 부서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소나무를 뽑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모두 신령한 것들을 깊이 사모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모든 은혜를 받고도 교회 그 신령한 은혜가 교회에 유익을 끼친 게 아니라 교회를 고통스럽게 보내. 교회가 고통스럽다는 건 누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체들을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정확한 번역은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들에 있어서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대한 기관차가 나사 하나가 딱 빠지니까 그 부품이 해체되면서 분명히 기관에서 물이 끓어오르고 있고 김이 솟아나고 있고 기적소리도 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가 못 가고 섰어요. 근데 그 볼트 하나를 끼움으로써 모든 것이 힘이 연결이 되면서 기차가 전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를 성령이 주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했던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이 점에 있어서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 이상한 그 묘한 원칙이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고통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럴 때 살짝 들어왔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기 전에 살짝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냐. 밥 한 그릇도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 교회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안 섬기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 문제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하면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 사랑이 없는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네가 누구냐 하고 와서 헌금 땡 집어넣고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고통을 안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교회에 고통을 준다고. 성도들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 고통받는 사람은 아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셔서 아 나 이거 비꼬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너무나 잘해주셔서 나는 아직 여러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말할 게 없어요. 고통을 좀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텐데 뭐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1년 하고 나면 수기를 10권씩 쓴다는데 나는 수기 쓸 게 한 페이지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아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뭐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될 정도로 속을 썩인다든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분량을 보시고 감당 못할 줄 아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넘치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네, 간지러워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띄워도 어느 정도 띄워야지. 너무 띄웠지. 그런데 말이에요.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가장 고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제일 고통스럽게 한대.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청빙 받은 교회에 갈 때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그 교회에 부임할 때 보따리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그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내쫓으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아니 여러분들이라고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니 교회 부흥되면은 무슨 교인들한테 보너스 나옵니까? 정근수당 줍니까? 아니 뭐 이익 배당합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씩 무슨 보상금 줍니까? 아니 무슨 사심이 있겠느냐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심 없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원칙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 하나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교회는 그런 자기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받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지식의 은사를 받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각자 하는 말이 나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목사가 돼야 되겠어? 아니면 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도 필요 없어? 나는 아무래도 감독이 돼야 될 것 같아?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 좀 대접 좀 해줘? 나도 예배 드릴 때 올라가서 드릴 테야? 이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사를 받고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배교해버리든지 교회 바깥으로 고린도 교회 바깥으로 뛰어나가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리가 있어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나도 안 남았다면 교회가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남아있었어요. 교회에 왜 남아있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받은 그 은사 자체도 성령이 주시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어요? 정말로 한달란트 맡은 자와 똑같은 자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맨날 주시 없어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님이 주셨는지 생각을 하라고요.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자꾸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교회에 남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난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문제아들이 되기를 바라요. 문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왜 마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후회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위에서 은사 위에 더 뛰어난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사 자체를 사모하고 그 위에서 은사 위에 더 뛰어난 은사를 받고 그 은사의 등급을 매기고 그 위에 더 뛰어난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들에 있어서 뛰어나기를 애쓰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한 사람의 그 은사를 통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성령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 방언이 있고 통역이 없으면 예언이 그것보다 방언보다 낫다. 그 얘기를 했다고. 같은 성령이 주신 은사지만은 거기엔 분명히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과 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계급적인 우열이 아니라 계급적인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각자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분량대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이 벽돌처럼 하나의 벽돌로 집이 지어지지 않듯이 그 은사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이렇게 놓여가면서 지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석가래 쓰이는 돌은 아주 고급 돌이에요. 기초공사에 콘크리트와 함께 비벼서 집어넣는 돌은 잡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둘은 가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이야기가 성립되냐면은 일단 집을 지어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잡석이 석가래 그것보다도 덜 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기 시작했어요. 나의 은사가 뛰어나다. 영들을 분별하는 일이 없다면은 너희들의 많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언이 없다면은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수많은 재주를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귀신에게 계속 눌릴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일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봅시다. 주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은 분명한 신령한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자기를 통해서 역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하나에다가 자기가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체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 은사도 옳고 그 은사를 행하고 있는 나도 따라서 옳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자가 없다. 사람들이 속이 좁아서 내게 임한 이 은혜를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의 은사들에 있어서 탁월하게 되기를 애쓰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니까 은사가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은사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혹은 권능을 받고 혹은 귀신을 내어쫓고 영들을 분별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은사를 100분 발휘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무용담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과시하기를 원했지 교회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어느 성경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은사, 주신 그 성령의 은사는 분명했어요. 표적이 따랐어요.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고 기도하면 외국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통역을 하면 즉시 할렐루야 통역하기 시작하는데. 방언하면 통역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이 사단아 물러가라. 다른 사람들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가서 내어 쫓으면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해요. 누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성령이 주셨어요. 또 성령이 그걸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 체험도 또 하나님을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100분 발휘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예언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예언을 해야죠. 하나님이 예언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자꾸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자꾸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어쫓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 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충성스럽게 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그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책임이었다면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준엄한 어조로 꾸짖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겠냐? 그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빠졌던 오류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났다 얘기죠.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만났다니까 만난 거지. 그러니까 만났다 얘기예요. 뭐 나도 방언을 받았고 나도 예언을 받았고 나도 성령에 있어서는 한 가닥을 하는 사람이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자꾸 떠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원 같은데 빙글빙글빙글 돌고 잘못하다간 또 이단 같은 집단에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기네 집 지하실에서 기도원 차리고 교회 안 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 데리고 기도해주고 그런 나의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성령의 은사가 계속 나에게 발휘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받는 그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발생하니까. 교인 하나 붙잡고 내가 오늘 꿈을 꾸는데 아니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당신 그 직장 계속 다니면 하나님 가만 안 내주신다 하더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방언을 많이 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언을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나 예언이라 그러면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 그러나 나 그 은사를 나는 그대로 믿어요.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는데 어렸을 때지 그때 왜 처음 사랑이 그냥 막 이러고 이제 22살인가 뭐 그때쯤 올라갔는데 아 신년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려고 그 영하 25도 이렇게 내려가는 삼각산 꼭대기에서 왜 이렇게 침발라면 적극 얼어붙을 정도예요. 그때 그래도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 말이야 지금부터 아니면 21살 그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 그 산꼭대기까지 혼자 밤 10시 반에 2시간 반을 걸어서 올라가는 대단하잖아요. 뭐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열정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 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뭐 나랍니다. 당신 처음 보는데도 당신이라는 것도 좀 내 아무리 나이 어리지만 좀 이상하고 자기는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당신 올해 두 여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래요 그래서 참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네 웬 두 여자 그 해 무슨 웬 두 여자가 나타나요 웬 두 여자는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밖에 없대 왜들 그래요 그 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애쓴다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 은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들이 교회를 부수는 거예요. 교회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예배가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막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뻘떡 일어나가도 막 예언하고 저쪽에 뻘떡 일어나고 방언하고 저쪽에서 뻘떡 일어나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샬라샬라 대고 하면서 왜 이러는 내게 계시가 임했다 이거죠. 나도 임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온통 예배가 혼돈. 하나님을 위한 열심, 주님이 주신 은사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 문제에 빠졌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믿고 신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은사에 있어서 놀라운 전제를 보여줍니다. 청소년들. 은사에 있어서 놀라운 전제를 보여줍니다. 그 놀라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사에 있어서 놀라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잊어버렸잖아. 그 놀라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그 놀라운 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금방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상한 논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통제되지 않은 열심히 통제되지 않은 은사의 활용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었을 그 은사를 주었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교회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가 12장에서도 은사 이야기를 하고 14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중간에 뭐가 나와요? 사랑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사실 여기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12장에서 은세 문제를 쫙 얘기하다가 툭 건너뛰어서 14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그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다 큰 은사를 보이리라. 왜? 작은 은사는 큰 은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작은 은사는 보다 큰 은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은 예언이 방언의 통역 아니야 통역이 방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방언이 통역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지. 방언이 통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예배 중에는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하게 해도 참아라 얘기해요. 성령이 주시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참을 수 있다. 통제가 된다. 그렇게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고 통제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자랑하면서 내세우던 그 은사가 더 큰 은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 크고 완전한 것을 내가 보이리니 하면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게 무엇이에요? 사랑의 은사의 통제를 안 받은 속에서 그 나머지 모든 은사들이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열망 하나에 들떠서 그 은사를 마구 사용을 할 때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을 14장 1절을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앞에 보면 무엇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령한 것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에 있어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었는데 신령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보다 한 배 뛰어나서 두 배 뛰어나서 탁월하다면 그들은 마땅히 사랑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는 세 배, 네 배 뛰어나야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짧은 기간에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 인격적인 정돈이 덜 된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싸운다고. 그 왜 그래요? 사랑의 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함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밖에는 영광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싸운다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충성이 연합해서 묶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연합해서 묶어져가지고 교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세요. 무지가 가득한 곳에 사단의 역사는 충만하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 주시면 아니에요. 참된 지식이 없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그 지식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만약에 성령 가지고 성령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 이 복잡한 걸 모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니네가 은사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냐?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전부 다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응?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은 능력이 있어 더 뛰어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똑바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라. 그 다음에 성령. 그러니까 뭐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한 이야기하고 딱 마주 닿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 후에 들어왔다가 끝나기 전에 나가고 교회 일에 관심도 없고 십일조도 안 내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를 안 익힌다. 그 자체가 문제여서 문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체험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문제를 안 일으켜요. 오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뭐만 얘기해주면 신기한 거예요. 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 참 그 깨달았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나는 갈 길 모르니 인도하옵소서. 그러고 늘 강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벌써 난 다 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더 텄지. 누가 한수 배울 사람 없나? 이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의 얘기 조용히 듣기보다 그냥 막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기 좋아하고 이런 모르는 사람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이상으로 예수를 믿어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든 안 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봐요. 헌신되었어요. 헌신되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도 그래도 붙어서 사는 거예요. 어? 나는 누구 파다. 그건 그 신앙적인 뭐가 그래도 있으니까 누구 파다 그러는 거지. 아, 뭐 바울한테 가면은 바울이 무슨 밥을 줍니까? 베드로한테 가면 떡을 줍니까? 빵을 줍니까? 그럼 없다 얘기예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주관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까 바울은 아니고 아볼로다. 아볼로는 아니고 그리스도다. 어? 그리스도 뭐 아니다. 또 뭐 베드로는 아니고 바울이다. 바울은 아니고 아굴로 뭐 아볼로다. 아이 참. 아볼로다. 그렇게 뭔가 자기 입장을 단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누구 편에 손 들겠냐. 그런데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핍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실로 이 아주 혼돈된 상황에 대해서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지침이에요. 지침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은사와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그 체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임한 이 은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혁혁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말고 어떤 열심을?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인가?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기프트, 복수예요. 내가 받은 건 하나인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는 그 은사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냐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받은 것만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받은 것만 최고지 안 받은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언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다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어? 그럼 또 뭐예요? 은혜 체험에 대해서 그건 다 쓰잘 것 없는 거고 천박한 거다.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체험을 해도 신앙의 도움을 별로 못 받았던 사람이고 그 자기가 잘못해 줄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아, 신비주의자시군요. 무슨 소리예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뭐 정확하게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만 자기에게 중요한 거죠. 각자 다 자기가 받은 게 중요해요. 어떤 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들어놓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 많이 만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 정신 나간 생각이죠. 그러다 또 가만히 들어서 생각해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이 이상해. 나보고도 샘도 안 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게 전부 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좋은 맛에 살아가는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어? 자기에게 귀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신앙의 체험에 있어서 이제 뭐 조약돌을 줍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글 쓴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 멀었어. 어? 설교를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풍겨 나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지가 되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유치원 수준밖에 안 돼. 근데 뭐라 그래? 뭐 어떻게 생각해? 세상에 나같이 하나님을 참 크게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체험이 최고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걸 받은 사람은 또 어때요? 뜨겁잖아요.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이 없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체험이 있으면 뜨겁다고요. 운전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나 옛날에 차 사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전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는 거지. 왜? 나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난 타본 거랑 오토바이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차는 무슨 차가 좋고 뭐 어떻게 하면 딱지를 안 띄고 뭐 그러면서 막 침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하고 보면은 그 진짜 딱지도 많이 띄고 차도 몇 번씩 바꿔보고 교통사고도 내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언젠가 운전면허 따고 이제 뭐 몇만 킬로 타고 막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도 침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침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침치는 거예요. 또 뭐 아, 뭐 고스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힘을 튀면서 뭐 자기가 돈 따는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면 난 가서 눈만 껌뻑껌뻑 그러면서 듣는 거죠. 왜? 난 미나서밖에 못 치니까. 가만히 가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난 미국 얘기만 나오면 기죽어. 난 한 번도 못 가봐서. 사람들 뭐 껍벅하면 미국에서는, 독일에서는 그래. 아니 계속 무슨 식당에서 밥 먹는데 뭐 미국 얘기할 거 먹었어? 미국 사람 미국 밥 먹고 한국 사람 조선 밥 먹으면 되는 거지. 아 미국에서는 물컵 갖다 줄 때 이렇게 안 갖다 준다고. 아니 어떻게 갖다 주든지 간에 물만 먹으면 되지. 그러나 그 미국 얘기만 나오면 나는 그냥 주눅이 드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그 노스웨스트 못 사봤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 하는 얘기 그냥 거의 듣고 있는 거죠. 아 그러던 내 친구들이 많았는데 미국 몇 번 갔다 오더니 침 튀기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침 튀길까 봐 내가 안 가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래요? 체험이 있으니까. 그 자기 체험이 있고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얘기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교회 다닐 때는 야, 너 이리 와봐. 너무 착해서 야, 넌 어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하냐 했다. 근데 책 한 권 선물 주면 돌아다니면서 야, 나 우리 전도사님 이 책 선물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음 상하고 막 그래. 그다음부터는 안 줘요. 아, 왜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나만 받았다 얘기해. 나만. 고린도 교인들이 나만 받았다 얘기해요. 나 같은 체험을 누가 했느냐. 나 같은 은혜 체험, 나 같은 은사, 나 받았다 얘기해요. 그 받은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그거를 100분 화리해가지고 뭔가 광을 내보고 싶은 맛이 있다 얘기해요. 그 광을 낸다는 말을 꼭 나쁜 의미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막 그걸 활용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들에 있어서 뛰어난 자가 되라 그렇게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솟아오르는 자기의 은사의 탁월성에 대한 그 놀라운 간증, 목까지 치밀어 오는 그 체험의 간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내가 이 혁혁한 은사를 가졌지만 잡석이 되어서 기초공사하는 데 필요해서 콘크리트와 비벼돼가지고 집어넣어지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서 평생토록 석가래를 지고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난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이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능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성경을 읽으면서 봤는데 그 놀라운 은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놀라운 은사를 받은 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체험적으로 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쉽게 얘기하면 깃발을 날리고 싶은데 내가 고요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그렇게 깃발을 날리면서 내게 받은 그 은사의 놀라운 활용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퉁이의 한 돌멩이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얘기예요. 그게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교회를 세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기여되지 않는 그런 일에 이바지하지 않는 성령의 체험과 그 성령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모두 내뻗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좋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절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좋은 것이라도 남용되면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는 절제. 이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첫째 날 얘기했던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고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에서 통제를 가하고, 여기도 지금 바울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통제는 오히려 그 은사를 부흥케 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통제는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안 돼! 딱 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일날은 통성기도 하면 안 돼요. 끊는 거예요. 그렇게 와꾸를 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 올바른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뭘 얘기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은사 문제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구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교회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직선적인 그런 충성 그거 하나에만 매달리는 대신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데 그거를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 안에서 드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 안에서 통제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거를 막 말했다면 그러면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자체가 죄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을 주지 못할 때는 그 자체는 가하나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 유익을 주지 못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 거룩한 분은 하나님뿐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우상의 고기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식물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거를 먹는 거를 보고 혹시 어떻게 사도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실족하게 되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가서 네가 오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이론이 아니라 논리예요. 그거는. 내가 옳다. 네가 오해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을 인해서 실족할지도 모르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사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나는 옳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라도 이것을 보면서 실족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실족하는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어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잠시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은사를 100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그래서 시를 가리고 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은 체험과 그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모든 은사들을 마음껏 막 발휘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야말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으므로 나는 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애정 그런 생각을 앞에 생각을 꺾고 뒤에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것을 인해서 한없이 기뻐하고 가슴 벅차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 것을 수많은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름 없는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런 은사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Try to excel in gifts that builds up the church.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들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 그러는 걸 보니까 이거는 또 무슨 문제예요? 성령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깎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의 자랑을 포기하고 나를 높이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려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면 난 만족하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극기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아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기 시작할 때 이런 자랑을 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어요? 방언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예배 중에 방언이 임하는데 하지 말라니 도대체 성령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반말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은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작은 은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은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은사를 과도하게 내세우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주님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 자기가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억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그것들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어째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인데 어째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그런 열정과 그런 놀라운 은사와 이런 것들이 성령에 주신 것이지만 보다 더 큰 사랑의 은사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을 때 네?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있나니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 같은 거는 은사 축에 끼지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 같은 것이 어떻게 신령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 중에서 진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 중에서 정말 신령한 것이고 사모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교회하고 대조적인 교회가 어디의 교회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예요. 아,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러면 이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안 넘쳤을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죠. 집사님이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데 명설교가 터져나왔어요. 스테반 집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업이 뭐예요? 교회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등단하고 서니까 설교자들을 능가하는 말이에요. 상쾌한 구속사적 설교가 한편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피를 토하면서 얻어맞아 죽어가면서도 죽어라 하고 그 말씀을 외치다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평신도들이 그랬어요. 뛰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고린도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교회는 더 큰 은사의 통제를 받았어요. 더 큰 은사의 통제를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의 진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래서 우리들은 학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틀리다 얘기지. 수준이. 같은 성령이 하신 거지만 수준이 틀리다. 아예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한껏 맛보고 교회가 경험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정확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수준 높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은사의 완벽에 가까운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놀랍게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겠어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더라. 제사장의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허다히 굴복하더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큰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 속에서 더 엄청나게 커다란 은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은사의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한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나야말로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은사야말로 교회의 초석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버린 거예요. 더 큰 은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만난 사람 마지막에 이 13장의 고백이 인생의 종착역의 고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은사를 받기 전에 사랑 타령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온갖 신령한 걸 다 경험하고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광대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도의 입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난 자기의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한없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 충성심을 능가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일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한 벽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을 그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해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다양한 체험들이 그 큰 은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